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. D.I.S.C.O 미친 듯이 춤추고 네 멋대로 do the disco. Hey, 이곳의 여성들은 내 제스처를 보며 끈적함을 느껴. 진리가 어디 가겠나. 커피 한잔 마실까 저기 텁앤텁. 때로 이끌려 가다 보면 자신을 잃는 법. 순탄한 삶이 어디는가. 인생 한방 바로 오늘 밤. 한순간도 놓치지 마.